365일 366일 329일 이렇게 1060일을 지내온 금요일 저녁. 오늘도 9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이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 각자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아직도 이게 술술 안 나오네요. 네,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네. 한 분은 찬미공주님, 분은 풍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기분 어떠세요, 다들? 아주 좋죠. 네. 아, 네. 어떻게 좋으시죠? 아직도 두근두근. 맞아요. 두근두근. 저 아침에 1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 가겠다고 되게 일찍 잤거든요. 8시 반에 일어나서 잠깐 잤거든요. 일어나더니 핸드폰이 난리가 났어요. 이미 탄핵 선고 나고 저 애들이 파면이다 파면이다 막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어디 계셨죠? 전 사무실에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지하철 안에 있었고 세월호 광장 쪽에 잠깐 들려서 그쪽 그냥 바로 그 공간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는 가게 오늘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리본 메고 가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분들도 화가 날 테지만 그 시간과 그런 거는 좀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을 드려야죠. 네. 풍주님 사무실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죠. 홍보 딱 끝나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셨어요. 상황이 어떤지 너무 신나서. 이런 네. 게부터 있어요. 500만 태극기가 헌재 앞에서 을지로 종로를 가득 메우고 탄핵 각하 축제를 벌입니다라는 현수막이 종로의 곳곳에 막 걸려있어요. 그 막 자르고 싶었어요. 아, 진짜로. 저도 신났어.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았네. 선고 받자마자 하고 싶으셨거나.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 눈물은 안 나오고. 아, 그러셨구나. 너무 좋아서 손끝을 불끈지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지하철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 나만 이거 무덤덤아 반응이 지하철 안에 반응이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혼자 당황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청주님께서는 뭐, 아싸 뛰쳐 나갔다가 반응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냥 조용한 거죠. 거리가 그리고 사무실도 조용하고 그래서 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열심히 페북에 좋아요만 계속 누르고 막 페북이 난리 났죠. 네. 저는 파면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카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애들한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문자를 다 보내기 전에 큰 조카는 벌써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자기네 학교 상황 TV로 같이 선거하는 거 보는 거 사진을 보내줬었고 중학생 조카는 개이득 이렇게 이렇게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조카는 쌤통이다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저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오늘 네. 사실 저희가 광화문에 7시에 네, 축제 분위기인데 네.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녹음을 하는 걸로 빨리 네. 녹음을 빨리 끝냅시다. 네, 녹음을 빨리 끝내고 축배를 드십시다. 네, 축배를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1번 들어가는 곡과 2번 불꽃놀이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3번 조작된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헌재 선고에서 세월호 가족분들이 마음 아파했을 부분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건 이따가 저희가 이제 선고 전문을 읽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좀 읽어볼 텐데요. 거기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 조작된 형상에 대해서 근데 여기 네. 이제 날짜 보니까 이제 드디어 2014년 4월 16일이 날짜로는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2014년 4월 16일에 그 이제 구조 과정이나 그때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실이 얘기되는 게 아니라 네. 예, 아니 그리고 저 오늘 되게 또 그림을 보면서 네. 오늘 또 그 척순이가 우리 척순이가 등장하잖아요. 네. 오늘의 큰 이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 네. 그림에 나오는데 참 네. 놀라운 우연이다 생각하면서 그림을 봤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사실 이게 궁금했어요. 이 척순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리신 거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얼굴이 좀 가름하고 보통 머리가 많이 이렇게 항상 예. 올린 머리. 예. 나름 올린 머리예요, 그 머리. 아 이거 올린 머리. 나름 올린 머리입니다. 파마 머리인가? 아니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세모렇게 그리는데 좀 이유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도도한 옆모습. 도도한 옆모습이에요. 예.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를 일단은 그 실질적으로 해경이나 해군들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작은 민간 어선들이 다 애들을 보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그만 배들로 기울어진 세월호를 끌고 가서 구하고 있으면서 그 밑에 보면은 검정색 그 해경들이 타던 그 구명보트 있잖아요. 그 박근혜하고 다른 해경이나 공무원들 네. 이들이 구명보트가 거의 구멍이 났어요. 그쵸. 아, 구멍이 나서 바람 빠지는 거 맞죠?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구멍이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박근혜는 아~ 여전히 도도하고 그런 것도 할 줄 못하니까 멍하게 이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뒷모습 보면서. 근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고 일단은 와. 그 구명보트가 구멍이 나서 얘가 가라앉아야죠. 이제. 그렇죠. 가라앉고 처음에는 옆에다 막 상어도 그렸었어. 아. 근데 우리나라 상어 그렇게 흔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일단은 구명보트 바람 녹아지고 가라앉게 오. 얘가 가라앉게 저는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이름을 네. 그림을 딱 보고 딱 저는 그거는 몰랐어요. 이게 구멍 바람 빠지는 건지를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조작된 현상이니까 아, 예. 세월호를 구출하고 있는 것. 또 조작되어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 당시 왜 계속 뭐 구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제스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겠거니라고 나름 그냥 혼자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었군요. 이건 저희 엄연한 저희 소망.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좀 해수부랑 관련된 사람들만 진실 좀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빨리 이제 청와대를 그 기록물들을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조작된 형상에 대해서 자 그리고 깊은 뜻이 그거였거든요. 네. 구명보트가 우리가 탄 게 아니었고 박근혜가 탄. 그렇죠. 잘못한 공무원들이 타고 있고 박근혜가 같이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구명보트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동안 박근혜는 계속 도도히 있고 이거 이번에 진짜 파면 선고할 때의 그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파면하게 됐는지 마지막까지 그렇죠. 헌법 위배 네. 위헌 위배 이거 이유가 계속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헌법을 통과할 의지가 안 보여서 파면 당한 거잖아요. 음악을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조작된 형상을 듣고 왔습니다. 왜 근데 음악에 대해서는 안 여쭤보세요? 오른손 멜로디랑은 관계없이 왼쪽에서 둥, 뚜둥, 둥, 뚜둥 이게 있잖아요. 배를 끌어당겨요. 아. 배를 끌어당기다가 살짝 놓고 이렇게 이제 아. 구하는 척하다가 살짝 놓고 구하는 척하다가 솔쩍 놓고 이런 부분을 표현한 거거든요. 결국은 제자리라는 얘기죠. 그게 구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자리였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양도 사실은 3월에 인양은 또 4월에 인양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때 구조할 때만 해도 세월호는 정확히 끝까지 정말 저희가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죠.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아프지만 지쳐있으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스토리 전개상 네. 침몰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들었어요. 아, 그 조작된 형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저도 욕심을 내서 글도 잠깐 놓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언제 일어났고 이런 걸 다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눈에 보기에 저 책은 한번 쑥 보면 이제 그냥 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뭐 진행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물론 다 알 수 있지만 그걸 또 아이들한테 버거워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림만 보면서 음악 듣고 그런 흐름만 그냥 이해하면 좋겠다고 이해까지 안 해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내가 그런 그림을 봤었다는 것만 그런 기억만 갖고 있어줘도 그냥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책을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아이들한테 많은 건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주는 메시지만 그냥 한 번씩 전달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건 맞나요, 풍주님?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군요. 알겠습니다. 공연 소식을 부탁해볼까요? 광장극장 블랙텐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출근하기 전에 광장에 들리니까 정말 거기는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뭐 다들 나와서 서로 뭐 수고했다. 뭐 아니면 뭐 광장극장에 계신 이제 운영위원분들도 보고 막 이제 뭐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울면서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이제 끝이다라는 거. 더 이상 네, 노숙은 노숙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집에 가서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3월 9일이었죠. 목요일 날이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이제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제 계획된 공연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토요일 날 내일 이제 퍼포먼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으로 아마 광장극장은 임시극장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내일 퍼포먼스가 3월 11일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헌법이다. 헌법 퍼포먼스입니다. 제목 이제 퍼포먼스 이름이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낭독도 하고 배우나 참여하는 뭐 아무나 시민도 와서 돼요. 신청만 해주시면 나와서 그 퍼포먼스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제 그걸로 해서 아마 광장에 있는 캠핑장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캠핑촌이 정리가 되는 거는 다행이다 싶은데 네. 그 블랙텐트가 정리되는 건 조금 아쉽네요. 괜찮은 시스템이었는데 네, 참 누구나 와서 보고 그렇죠. 예. 네, 공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물질적인 그게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시민들한테는 좋은 기회였는데 좀 아쉽네요. 공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연도 보고. 아이고, 공연 보고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공연 옛날에 가지, 봤던 것 중에 얘기하셔도 되고. 예, 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연하면 생각나는 게, 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또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외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한 시골 마을에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내가 음악을 한다 하니까 그나마 또 내가 피아노를 한다 하니까 그분이 또 남자분이셨는데 나한테 흑심이 있었나? 그래서 자기가 표 두 장이 있었는데 조지 민스턴 공연한다고 일단 갔어요. 공연이 막 시작되고 일어나니까 공연이 끝난 거예요. 쟤 뭐야? 막 그랬던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찬미님도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꼭 공연 얘기를 뭐 앞에 앞으로 무슨 공연이 있고 이런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난 이런 공연을 봤는데 재밌었다 이런 얘기 해주셔도 되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자꾸 공연을 보고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담돼서 조지 윈스턴 그때 공연은 좋은 자장가였다. 예, 네. 저의 공연은 그랬어요. 근데 저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우리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차를 마시거나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가 있고 이제 뒤에서 그 연주하는 또 연주팀이 계세요. 또 그런 공연을 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계신 수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듣고 와서 잘 자고 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런 관객들 좀 와서 자기 본인들의 음악을 듣고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이렇게 계속 가서도 그러면 참 좋은 공연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또 얘기하니까 듣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네. 아니 저희 고등학교 때 의도면 네. 아니 저희 고등학교 때 음악 감상 시간이 있었어요. 네. 커튼도 쳐주죠. 네. 그리고 음악을 틀어줘요. 전 그러면 눈을 감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애들이 자꾸 깨우는 거야. 막 툭툭 치고 선생님이 냅두라고. 선생님이 되게 쿨하신 분이라서. 근데 근데 그분은 나이도 많으신 여자분이셨거든요. 되게 깐깐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냅두라고. 그래서 얘 자는데 자는 거 아니라고 나 자는 거 아니라고 음악 들을 때 그렇게 자신이 편한 상태에서 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헌법 시간이 왔습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그렇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고문을 읽어볼까 해요. 네.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헌법 찬미인데 저희 코너가 찬미님이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으셔서 나눠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듣는 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피청구인은 박근혜 씨를 말하는 게 맞죠. 그렇죠.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 그러니까 피청구 인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문처럼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평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 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이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 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1년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올레!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올레! 세월호 사건에 관한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저도 되게 이 부분이 진짜 아쉬워요. 네. 아쉽죠? 세월호 구조에 대한 직접 책임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페북에 올라온 거 네. 대통령의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 네, 네. 어? 맞아요. 네. 그러려면은 그 무능한 대통령을 뽑지 않게끔 네. 우리가 그렇죠. 투표를 잘해서 맞아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았어야 성실한 의무를 시키고 이러지 않을까. 와, 부정선거 아니었죠? 갑자기 그날이 기억나네요. 2012년 12월 19일. 12월 19일. 아, 12월 19일. 12월 19일. 그쵸, 그쵸. 네. 대통령 선거 날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12월 19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 찬미공주는 네. 어땠어요? 딱 그 하면서 주위의 반응들. 주위의 반응들은 다들 너무 찔듯이 기뻐했죠. 아. 그래서 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 정치적 성향은 사실 좀 같아서 예. 점심에 나가서 한잔하고 아~ 저녁에도 한잔을 하시고 아~ 다들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좋네요. 저 막 뭐 올라오는데 부럽네. 아, 난 퇴근까지 참아야 돼 막 이러면서 퇴근까지 참았는데 아, 녹음이야. 아, 빨리 녹음 끝내고 빨리 갑시다 우리. 알았어요. 네, 분위기가 다들 이렇게 좀 예, 즐겁게 오늘 하루 종일 축하하면서 오늘 하루. 예. 예, 서로 애썼다 이러면서. 저 이거 그 전문 말 선고문 전문 말고요. 그 중에 이제 세월호에 관한 거 얘기할 때. 네. 이런 글이 있었는데 혹시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읽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제가 네. 중간에 어정띠게 말을 했다가는 이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나온 얘기인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 전문에 이게 나온 거였어요. 그게 그대로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그렇게 밝혀 있어요.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네. 정말 기뻐는 했겠지만 네. 또 시작이죠. 뭐. 맞아요. 자, 열심히 싸워봅시다. 오늘은 축배를 들고 내일도 살짝 광장에서 축배를 들고 그러고 다시 시작. 아자아자. 그럽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었어요. 오늘 뭐죠? 개성공단 짐 뺄 때 하루에 시간도 안 주고 바로 빼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짐 정리 영침을 받고. 그런데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얘기도 안 나와. 자기는 내일 나간다 그러고. 아니 멘트가 없었잖아요. 지금 네, 시간까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또 진짜 개성공단 그 얘기 나왔을 때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여기서 욕은 못하겠고 나쁜 사람 이 나쁜 파면한다. 파면 됐지 이미. 아, 파면한다 딱 그러고 나서 바로 네이버하고 네. 다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렇게 딱 치면은 박근혜를 치면은 전 대통령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18대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지. 왜 19대 대통령을 뽑냐고요. 나는 여태 18대 대통령을 그거 알아요? 기다렸다고요. 여태부터. 그 박근혜가 18년 정치 생활하면서 뭐 1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18년이 그 박정희가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박근혜도 뭐 18년 동안 정치 생활해서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러면서 18과 연관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구속시켜가지고 18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아 괜찮네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요. 아까 제가 곡을 쓰는데 갑자기 18년 18대 막 계속 이런 막 나온 거야. 이 사람 왜 이래 진짜 막 그래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네. 아 참 그리고 제 오늘 주변에 그 머리를 안 자르신 3년 동안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사무실에 이제 그 분이 계셨는데 오늘 딱 그 12시 지나고 나서 머리 컷하셨어요? 머리를 자르고 왔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자르고 나서 그 긴 머리 이따만 한 뭐 이게 한 그쵸 한 90cm 3년 동안 길었으면 근데 그 머리를 또 이렇게 어디 고이 간지 암 발 그 그 암 걸린 분들이 머리를 빠졌을 때 그 가발로 만들어주는 그런 협회가 있더라고요. 기부하신 예, 그래서 그걸 또 기부를 오늘 훌륭한 분이시네요. 여자분이시네요. 네, 남자분. 여자분이. 여자분이세요.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네. 그런 일도 오늘 사무실에서 있었네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12월 18일 날 공연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다 17일인가 공연을 하고 내가 내일 모레 박근혜가 되면은 5년 동안 내가 피아노를 안 칠 거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정말 박근혜가 딱 된 거예요. 네. 어떠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빨리 축배를 들러 가야 하니까 이제 예, 품주쌤이 하시는 코너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오늘 정신이 너무 없어서 매번 하는 코너를 이렇게 빼먹고 가고 막 그렇구나. 자 그러면 아, 마이크 다 껐는데. 다시 말씀하세요, 그럼. 아, 오늘 참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예, 이정미 재판관님이 출근할 때 머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나왔죠. 그룹부. 아니, 근데 그거를 8대0이라고 사람들이. 아. 저는 만장일치 저는 만장일치라고 그거를 예견한 거라고 막 사람들이 그랬었죠. 재밌네요. 아, 그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맞나요? 어쨌든 위급할 때는 그룹부가 무슨 문제야. 네, 그렇죠. 다른 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머리에 언제 신경을 써. 네. 그래서 삭발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분은 미용 비서관이 없으신가? 뭐 하여튼 없을 것 같아. 기사분만 있으면 그래도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정말 이번에 너무 위협을 받아서 무서웠을 것 같긴 해.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저기 특검 그 박영수 특검 네. 거기도 저기 그 박사모인지 거기서 가서 집 앞에 가서 현수막에다가 그 박영수 그분 얼굴 있는 현수막에다가 검은색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앞에서 그러니까 보셨지 다른 분들도. 그래서 막 그 부인이 기절하셨다고. 부인이 기절하셨다고 그러고 하고 그게 말이 되나요? 너무. 아니 근데 경찰이 그 앞에서 그 보고만 있으니까. 자 빨리 다음 코너. 네. 그래도 역사의 새 장을 열어서. 아 그쵸. 풍주쌤의 수비학. 풍주쌤 오늘은 네. 수비학 아, 오늘은, 코너입니다. 네. 제가 네. 오늘 네. 소울 넘버 2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네. 안 합니다. 아, 왜요? 아, 빨리 축배를 들어야 돼서. 아니요. 아. 짧게 갑니다. 오늘.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동안 했던 걸 네. 그냥 복습하고 갈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해요. 아, 네. 네, 알았죠. 아, 그러니까 멋지시네. 우리 그 네. 수비학하는 그 이제 같은 이제 동기들이야. 네네. 이 이제 그 10일날, 3월 10일날 네. 탄핵 그 이제 선고한다고 하고 11시에 11시에 선고한다고 3월 10일날 11시에 선고를 한다. 네. 딱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께서 10이라는 숫자가 네. 타로에서 보면은 이제 필 오브 포춘이라고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그림이 있어요. 타로 카드 자체가. 근데 그 카드가 딱 나오면은 위에 있는 것이 그 수레바퀴가 원으로 돼 있어서 계속 돌아가니까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터닝 포인트 그 지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레벨업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일 날이 딱 그렇게니까 바뀔 거라는 예상들을 하시고 그러게. 11시에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11이라는 그 타로 카드에서 11이라는 카드가 저스티스예요. 정의라는 아 11이 11. 어. 11시 11. 저스티스인데 그 저스티스 카드에 보면은 그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어요. 아, 그래 가지고 저울에다가 그 뭔가를 재 가지고 모자라는 걸 채우고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칼이 뭔가가 넘치면 칼로 사정없이 그냥 과감히 싹 잘라서 정리를 하는 정리하라는 그런 카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시에 딱 되니까 친구들 그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필 오브 포춘에 10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하니 11시에는 칼로 잘라서 깨끗하게 그냥 마음을 싹 지워버리자고 이런 뜻으로 수비학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해서 숫자를 계속해서 또 연결을 또 해주셨어요. 뭐 이제 8명의 판사가 네. 8, 네. 그 다음에 구속의 9, 구속시키기 위해서 10일 날 11시에 선고를 한다. 수비학은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오늘 페북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1부터 11까지 그 수비학적으로 쭉 쓰셨는데 1은 그 탄핵안 할 때 불참한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중에. 탄핵안 찬성 의원 수가 234명이에요. 그러면 1, 2, 3, 4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안 반대 의원 수가 56명이에요. 네. 그럼 1, 2, 3, 4, 5, 6. 네. 그다음에 탄핵안 무효 투표 수가 7표였어요. 그다음에 8. 1, 2, 3, 4, 5, 6, 7. 네. 그다음에 탄핵안을 발의한 날이 8일이에요. 8, 그리고 탄핵안을 가결한 날이 9일. 그리고 탄핵을 결정해서 선고한 날이 10일. 그다음에 선고 시간은 11, 11시.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11까지 해서 그냥 수비학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풀이도 또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추천 음악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 우리는 축배를 들러 가야 되거든요. 녹음이 끝나고 나면 네. 막차 시간 때문에 저희가 그렇거든요. 아, 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아, 네. 저 한마디만 네, 네. 더 할게요. 네네. 그 딱 그 선고가 되고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걸 딱 하고서 네. 그 세월호 유가족 분 중에 동혁이 어머님 네, 김성실님께서 그 페북에 올리신 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 학살 밝혀내라. 근데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맞아요. 밝혀내야죠. 네. 그 사실 다 묻힐 뻔 했었던 얘기였는데 세월호 7시간 다시 얘기 나오면서 다시 확산이 된 거잖아요. 정유라 사건도 개연 안민석 씨가 정유라를 못 찾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스크림 가게 더위 시키러 갔다가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때도 안민석 씨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상황 얘기를 하면서 막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다 애들이 세월호 애들이 자기 찾게 해준 것 같다고. 근데 이거 정말 여기까지 온 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 위에서 다 저희들을 그럼 그것도 제가 봤는데 김남훈 씨 트윗인가 거기에 봤는데 만약에 정유라가 공부를 너무 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대 현수막에 보면은 그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곳이 바로 미래의 근대사 근현대사 첫 페이지라는 현수막도 걸려있는 거 보니까 아 고3도 어미로서 공부를 좋아해가 잘했어요. 아 참 그렇다고 한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희생된 아이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갑시다. 털모자 벗고 목도리 풀고 신발끈 세상 묶어 떠나네 이야이야 오 털장갑 빼고 오리털 벗어 자전거 페달 밟아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오오 상큼한 바람 불어와 이야호 손잡고 그대 손 놓고 강바람 따라 다시 그대를 잡으러 갔네 저기 들리는 그대 발자국 시원한 바람 따라 가누나 나도 따라 이야이야호 오오 조금 유치하지만 이야이야호 상쾌한 우리 사랑은 김밥을 말고 따스한 물 담고 배낭을 짊어지고 떠나네 이야이야 오 책모자 쓰고 다시 책모자 벗고 봄 햇살 맞이하러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오오 조금은 따끔하지만 이야이야호 오오 그대와 둘이서라면 그대와 함께 자전거 하나 바람을 타고 다시 떠나네 이야이야호 그대는 앞에 나는 뒤에서 페달 두 바퀴 함께 굴려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오오 조금은 비틀대지만 이야이야 오 오오 때로는 멈춰서지만 상큼한 바람 불어 떠나네 이야이야 오 강바람 따라 다시 떠나네 이야이야 오 봄 햇살 맞이하러 떠나네 이야이야 오 두 바퀴 함께 굴려 떠나네 이야이야 오 그대와 둘이 함께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야야 우우 야호.